FM 영화음악은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과도 틀리고 송기철의 월드뮤직과도 틀립니다. 문제. 이 문장의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FM영화음악 문제로 시작했는데요. 뭐 물론 FM영화음악의 청취자라면 대번에 맞추셨겠죠? 너무 쉬운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많은 사람들은 매번 혼동합니다. 잘못 쓰고요. 답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해서 국어 선생님 이병헌은 영어로 옮겨 적으면서까지 설명하죠. 다르다는 different, 틀리다는 wrong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말실수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사소한 말실수가 제게는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언어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죠. night has fallen, I'm blind awake. I can feel myself fading away. So receive me, brother, with you faithless kiss. Or will we leave each other alone like this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동성애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틀을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톰 행크스가 이 영화에서 동성애자로 나왔는데요.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Streets of Philadelphia,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최우준 씨의 신청곡이었는데 잘 들으셨어요? 사실 제가 우리말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아나운서부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분이더라고요. 참 이것이 우리 사회의 독특한 어떤 언어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획일화된 사회, 남녀 간에, 상하 간에, 또 지역 간에 차이는 없고 차별만 있다고 느끼는 사회, 이 사회를 그대로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참 편가르기가 우리나라만큼 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또 있을까 싶은데 여기에도 바로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개입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취자 윤종원 씨가 활력연구소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바로 그런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공간 그 활력연구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일단 다른 문화 양성소로서 출발을 한 아주 작은 공간이잖아요. 다른 공간이라고 상정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립을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그 성패를 눈여겨봐야 봐야만 하는데 정말 윤종원 씨의 말씀대로 한마디로 공간 만들어졌는데 너희들이 장사 잘못해서 실패했으니 문 닫아라. 너희는 틀렸다. 이런 잣대들, 심지어는 이 문화계에서조차 그런 잣대를 들이대다니 답답하고 슬프지 않나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공간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FM 영화음악은 다른 공간입니다. 똑같은 공간이자 또 다른 공간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에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저희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터넷 주소고요. 그리고 뭐 편지나 엽서로 보내실 분들은요. 우편번호 150에 600번 적으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원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FM 영화음악에 준비한 이번 주의 선물은요. 워너 홈비디오에서 제공하는 찰리 채플린 DVD입니다. 골드러쉬, 위대한 독재자, 라임라이트, 모던 타임스 중에서 한 편을 하루 두 분께 좋은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연말 특집으로 정영음 청취자 영화상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각 수상 부문을 재미있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화제를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스니필 인터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음악 듣고 나서 스니필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윤장혁 씨가 신청하신 영화 음악, 영화 밴드 중에서 Another Sad Song, 타바타바이가 부릅니다. When I'm sitting alone with my guitar slightly out of tune, and it's a lovely night in June, and I try to write a song with a happy summer melody like I have tried so many times before, but I can't really tell you what is wrong, but all that feels bad is another sad song. Maybe it's because I slept too long and nobody called me on my phone. Maybe I should hit town, have some fun, do small talk and drink to the morning sun. Maybe I should buy a brand new dress or learn a useful game like chess. Snapfield 인터뷰.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주 다른 영화 그리고 아주 다른 영화 감독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독립 영화계의 대부, 한국 다큐멘터리의 길을 여신 분. 최근에 영화 송환으로 썬댄스 영화제 초청된 분, 바로 김동원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축하드려요. 썬댄스 영화제 이번에 초청됐다고요? 예. 내년 1월부터. 예. 예. 썬댄스 영화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가 초청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뭔가요? 썬댄스 영화제는? 제가 알기로는 썬댄스 영화제는 이제 미국 영화제고요. 미국. 네. 세계 월드 시네마 부분은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래머의 어떤 고유의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로는 아주 그, 이, 경쾌한, 그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선정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의외입니다. 송환이 경쾌한 것과는 조금 거리는 있죠. 아니, 경쾌한 면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다라는 부분은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재미의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생각한다면, 네, 감동이라는, 네, 부분, 그리고 정말 머릿속 가슴속을 치는 또 다른 재미를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재미있다고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 이 송아는 비전향 장기수 어른들의 삶을 그린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네, 가까이 다가가서 그린 다큐멘터리인데, 얼마 전에 홍기성 감독의 선택이, 예, 예, 개봉했잖아요. 네. 같은 소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물론 그 영화와 다큐멘터리라서 뭐 서로 다른 부분은 있지만 소재는 같잖아요. 김 감독님 작품과 비교해 본다면 그 선택은 그 김선명 선생을 중심으로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전향 공작과 거기 이제 저항하는 그 선생들의 어떤 모습을 그렸다면, 저는 이제 석방되고 나서 90년 초부터 이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고 부대끼고 그러다가, 네, 어떻게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시는가, 그 과정을 그렸죠. 네. 그런데 자그마치 그 촬영 기간만 10년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예, 송환이요. 그래서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김동원 감독님의 송환을 블록버스터라고 부른다면서요? 촬영에만 10년, 뭐, 테이프 500여 개, 기록 분량 800여 시간, 그리고 뭐, 변영주 감독부터 김태일 감독까지 한 11년 동안 푸른 영상을 드나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스텝으로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참, 오랜 시간 작업을 하시고, 편집하는데도 힘드셨을 것 같고요. 뭐, 비단 분량 때문만이 아니라, 뭐, 시선의 문제라든지, 표현 수위의 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가 들었을 것 같은데, 좀 저간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 작품만 또 이 작품을 하려고 10년을 보낸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어떤 기록 영화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냥 습관같이 그냥 기록을 한번 해두자라는 아주 좀 우연한 기회에 시작됐지만, 이제 차차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좀 매력을 느끼면서, 네,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촬영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송환이라는 게 이루어지리라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 9월에 그 장기수 선생들이 돌아갈 무렵쯤에, 아, 그 선생들이 이제 출감해서 송환까지의 과정을 작품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2001년부터 이제 편집을 시작하면서, 평양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이제 평양에서, 네, 어떻게 사시나, 뭐, 뭐, 3, 40년 만에 다시 본 그 평양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 그런 걸 좀 담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좌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뻔하다 못 가고. 그래서 좀 작품을 포기할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네. 작년 초까지는 그 좀 아주 좀 힘들었는데, 네, 그 우연히 평양 갔다 오신 한 분이 이제 그 선생들의 모습을 담아오면서, 그리고 제가 보고, 아, 내가 못 가도 작품을 끝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을 얻어서 이제 한 1년 편집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평양에서 보낸 그 화면에 그 조 선생님, 조 할아버지께서 김동원 감독은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그 말에 힘을 얻으셨다고, 예, 저도 들었는데, 예,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송환이라는 작품의 의의에 대해서, 장기수 선생님들이 김 감독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절반은, 네, 김 감독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이렇게 만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장기수 선생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그런 표현을 이제 어느 기자가 썼어요. 근데 네. 뭐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네. 저로서는 오히려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어떤 큰 배움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선생님들 때문에 이 작품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오히려 제가 받았다고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선생님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이제 느끼고 사람 산다는 게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어떤 계기가 됐고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 다큐멘터리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어떤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설명을 조금 못 드린 것 같아서 직접 감독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송환이 지금까지 관객에게 개봉관에서 극장에서 노출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제에서만 네. 상영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인디다큐 페스티벌에서 폐막작으로 선정돼서 일반에게 공개됐고요. 그리고 지난 5일부터 이제 곧 14일까지 2003 서울 독립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에서 다시 네.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 극장에서는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송환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이 직접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도 영화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반 어떤 시청자들이 다큐멘터리가 영화라고 그러면 좀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말고도 이제 영화관에서만 하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저는 이제 원래 출신이 영화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큐멘터리는 일종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이야기 구조처럼 그런 그 등장인물들이 있고 드라마틱한 어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주 등장인물은 조창손 할아버지하고 조창손 할아버지하고 같이 내려왔다가 체포됐는데 감옥 안에서 이제 전향을 당한 두 분의 전향 장기수들하고 이야기가 하나의 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장기수 선생들이 나오는데 보통 장기수라 그러면은 이제 좀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파 간첩 뭐 예.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비슷한. 예. 근데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다들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네.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강하게 느꼈던 건 그 선생님들의 그 어떤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제가 보통 이제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들하고 좀 표정이나 눈빛 좀 틀리다. 굉장히 순박함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이제 네.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순박한 표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가 네. 이제 저한테는 큰 의문이었고 그것을 제가 이제 말하자면 추론해간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야기 틀이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92년 초에 그분들을 만나서부터 그분들이 또 이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떤 그 말하자면 이념적인 갈등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견뎌냈는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의문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대신 물어보고 듣고 뭐 이런 어떤 제가 좀 나레이터가 돼서 네. 풀어나갔죠. 그리고 네. 결국 평양 못 갔지만 아무튼 평양에 최근에 그 선생들의 어떤 생활까지 좀 담았습니다. 예. 자, 감독님의 주관적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또 담겨 있는 스스로가 나레이터가 됐으니까 그런 작품인데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흔히들 사실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도 네, 그렇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떤 건가요? 다큐멘터리가 사실 자체가 다큐멘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뭐가 있어야만 이제 다큐멘터리가 됐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됐든 이제 그런데 보통은 다큐멘터리는 이제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네. 요새 경향은 오히려 그런 사실을 자체라는 게 한편으로는 거짓말이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한계나 어떤 오해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렇더라라는 그런 형식이죠. 게다가 어떤 그런 사실 혹은 그런 이성적인 어떤 설명뿐이 아니라 그 느낌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개성, 스타일 같은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음악을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를 우리는 사실을 기록한 영화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카메라를 들이댄 순간 어디서나 감독의 시선과 의도는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감독의 주관성이 아주 강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 감독이 있죠. 바로 마이클 무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볼링 포 콜럼바인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조이 라몬이 부르는 What a Wonderful World.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볼링 포 콜럼바인 중에서 조이 라마운이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였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독립 다큐멘터리의 맏형, 산 역사 혹은 산 증인 뭐 이런 여러가지 호칭이 따라다니는 김동원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송환으로 주목을 받고 계시지만 사실 한 20여 년? 15년 정도 독립 영화, 특히 독립 다큐멘터리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참 데뷔작은 그 유명한 상계독 올림픽인데요. 모두가 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개발과 발전의 꿈에 들떠 있을 때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했던 상계동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벼랑에 선 도시 빈민, 미디어 숲 속의 사람들,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그리고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 독립영화상, 또 제28회 베를린 영화제 뉴시네마 부문에 초청됐던 명성 그 6일의 기록, 또 하나의 세상, 행당동 사람들, 이런 작품들을 끊임없이 만드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이 영화들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던 분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 그렇죠. 예. 저도, 한두 편만 지직거리는 비디오로 봤을 뿐, 보질 못해서, 도대체, 그럼 독립영화가 무엇인가, 독립영화의 마티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문득 독립영화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독립영화가 무엇인가요? 사실 저도 알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독립영화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지만, 네. 한 5, 6년 전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태반이었을 것 같은데, 독립영화가 무엇이냐고 물는 질문이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독립영화 개념이 이제 그 시대라든지 네. 또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뭔가 지배적인 뭐 가치관이거나 어떤 그런 생각들에게 저항하는 영화가 독립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라고 하면 자본으로부터 독립, 네네.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네. 그리고 낡은 영화 관습으로부터도 네네. 또 독립을 하는 네. 것이 독립영화다. 그래서 독립영화는 기존의 그 상업영화나 낡아가는 영화계에 네. 새로운 피를 네네. 수혈해주는 그런 존재들. 네. 그러니까 실험도 하고 새로운 생각도 집어넣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독립영화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조금 넓은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독립 영화인들이 지금도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영화가 그렇게 제도권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도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혼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 왜 그 영화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성이 없다는 네. 이유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좀 상황이 좀 특수한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독립영화가 발전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잡혀가는 충분한 이유가 됐던 그런 네. 80년대 독립영화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뭐, 하여튼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했고, 그 다음에 검열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영화의 개념, 정리가 쉬웠는데, 요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저자본 영화라든가 홍기성 감독의 선택이나 최근에 비디오를 본 남자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예술 영화라는 개념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 초보자들이 만드는 그 뭐 퍼블릭 액세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독립영화에서 이제 맞으면 좀, 그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상영도 하고 그런 일종의 교육운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돼버렸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다고 독립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바로 아까 말한 일반적인 영화, 상투적인 영화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업주의 경향 혹은 뭐 하여튼 좀 관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기운을 그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독립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독립영화가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곳은?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이죠. 아무래도 미국. 네, 미국은 근데 이미 독립영화에 상업주의적 독립영화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독립영화의 매출이 오히려 헐리우드를 넘어선다는. 네. 그러니까 네. 독립영화까지 이제 상업화돼 가고 있는 중인데, 또 일종의 어떤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나라도 아마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네. 자, 자,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음악을 한 곡 일단 들어볼까요? 세계 독립 영화의 요람이죠. 썬댄스 영화제. 이 썬댄스 영화제의 각본상을 받은 작품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메멘토, 2001년에 각본상을 받았죠. 데이비 보이가 부릅니다. Something in the air. The golden hat are gone. I really can't look at your little empty shell. Something in my eyes. 네, 영화 메멘토 중에서 데이비드 보위가 부른 Something in the Air였습니다. 아, 미국은 독립영화가 메이저 영화로까지, 메이저 영화보다 더 매출이 네.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독립영화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 영화가 극장 점유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그런데 독립영화의 현실은 과연 어떤가 한번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음악 나갈 때 임재현 프로듀서가 지금 영화계에 돈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 돈 독립영화로 안 들어갑니까? 했는데 어떤가요? 현실이.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저희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열악한 제작 조건 자체가 독립영화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 가난한 그 그냥 옛날 권투 선수들처럼 뭐 헝그리 정신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즐기면서 네. 또 어떤 뭐 거친 어떤 그런 테크닉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네. 그런 정신이 담길 수밖에 없지 않나. 감독님 어떻게 가난한 걸 즐길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지금 아이가 셋이시죠? 네. 네.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면 가끔씩 아 근데 뭐 그 절대적인 예. 가난은 그건 견디지 못하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뭐 양주나 와인을 네. 먹을 때 나는 소주가 더 좋다든가 네. 아니면 뭐 피자보다는 된장찌개가 더 그런 체질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더 크게 말하면 저는 이제 좀 도시빈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만난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결코 이렇게 누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생활 사는 건 누추하더라도 네. 훨씬 더 이렇게 열려 있고 네. 어떤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네. 어떤 생활하는 그 방법이 풍부하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자유스럽다고 느껴요. 경제적인 면만 뺀다면. 예. 근데 저는 그건 이제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닥해야 되는 세상하고 많이 네. 부닥했겠지만 그 결과로서는 굉장히 좀 오픈된 어떤 그런 그 정신을 갖고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알기에 지금까지 쭉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면서 도시 빈민, 네. 가난,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는데 첫 작품 상계동 사람들에서부터 그러셨고요. 네. 최근에 행당동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러면 감독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도동의 철거촌을 둘러싼 네. 그 전쟁 같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네. 네. 보면서 남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착잡합니다. 예. 그 물론 이제 철거 투쟁의 어떤 그런 방법이나 어떤 그런 뭐 요구하는 조건이 좀 이렇게 단체마다 틀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이제 좀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는 그걸 이제 폭력으로 진압을 하려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뭐 권력이나 어떤 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환에도 그런 게 나왔지만 그건 막 굴복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그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네.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철거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고 네. 의욕을 유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많이 다치죠. 네. 철거 현장에서. 근데 상도동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충 어떤 상황을 거쳐서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은 가지만 못 가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사실 감독님은 그동안 그 도시 빈민들의 문제를 영화 속에 담으시면서 그 안에서 직접 생활을 하시고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그 작업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또 푸른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요. 네. 푸른 영상의 대표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맡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은 푸른 영상은 이제 대표 체제를 없앴고요. 네. 모두가 대표라는 좀 더 민주적인. 그렇군요. 네. 저희는 독립영화 하면 저는 푸른 영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의 독립영화. 어떤 단체인가요? 그냥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죠. 그러니까 네. 방송국 외에는 다큐멘터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방송국에는 네.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 네.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배짱이 맞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방송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 진영에서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충무로 영화라고 지칭되는 상업영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한다면 독립 다큐는 이제 방송 다큐와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 다큐는 보통 이제 한 뭐 몇 달 안에 만들어되잖아요. 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참 신기에 가까운 네. 제작 능력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그리고 좀 더 사람이나 사건에 깊게 다가가고 싶은데 뭐 시간적인 조건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네. 많은 것을 이제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하죠. 네. 독립 다큐는 좀 시간이 이제 큰 재산이라 사람들을 만날 만큼 만나고 그 어떤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좀 그런 융통성이 있고. 나레이션으로 설명하려고 보다는 이제 화면 자체로 네.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네. 자,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방송 다큐멘터리와 다큐멘터리,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미학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분명히 영화니까 영화 미학이라는 것을 염두에는 두실 거예요. 그렇죠. 주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그 독립 다큐 요새는 이제 디지털이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네. 뭐 카메라나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런 효과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근데 저는 독립 다큐 혹은 디지털의 그 가장 큰 특성은 이게 아주 그 대상하고 밀착할 수 있다는 그렇죠. 예, 하여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잖아요. 방송 카메라는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주눅들기가 쉬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그만 카메라 갖고 가면은 별로 이렇게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친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김 감독님이라면 금세 또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포근하시고 호덕한 인상이라서 참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감독이라는 호칭이 싫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어디선가 그렇게 하셨죠? 예, 싫어하신다고. 예, 예, 예. 왜 그러셨나요? 감독이라는 건 뭔가 감독한다는 거잖아요. 네. 통제하고. 네. 근데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뭘 이렇게 시키지 않지만 저는 이미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감독일 수밖에 없는데 또 감독이라는 건 뭔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돼 그래서 네. 그냥 뭐 형이나 선배님 뭐 이런 호칭을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변영주 감독님이 김 감독님께 동원 형 하면서 편지를 올렸나 봐요. 사실 저희 청취자 고범석 씨가 그 편지를 올려주셨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변영주 감독이 김동원 감독께 보내는 편지.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살짝 읽겠습니다. 동원 형, 당신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지금 한국에는 두 종류의 영화만이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프로야구처럼 관객 동원을 통해 경제 난국을 해소하고자 하는 영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처럼 인기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주는 그런 영화. 동원 형, 솔직히 상계동 올림픽만을 생각하면 나는 형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어느 청년이 순박하게 직면하고만 세상의 현실 그 이상이라고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인가요? 행당동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에는 어느덧 도시빈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감독 자신의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살 생각도 없어요. 나에게 영화란 쾌락과 즐거움의 대상이지 삶을 정면에 투영시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동원형, 당신에게 영화란 무엇인가요? 대답을 해주시죠, 방송에서요. 영화란, 네, 언젠가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무기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네. 여전히 믿으세요? 뭐 그런 희망도 없으면 영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80년대 그런 어떤 변혁 운동을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그 천명이고 뭐 그런 사실을 믿은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어떤 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네. 사람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 같다는 걸 이제 90년대 또 지금 이렇게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극영화처럼 많은 관객은 아니지만 뭐 아주 소수의 관객이라도 보고 진심으로 이제 그 영화를 지지해주고 뭐 어떤 면에서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네. 그것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맞으면은 뭐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는 거를 다큐멘터리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것이 저의 어떤 뭐 변화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를 좀 지키고 몇 사람이지만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것이 영화를 하는 이유겠죠. 변하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부분은 분명히 변해야만 하는 감독님께는 그런 것들이 가끔 느껴지는데 앞으로 감독님의 변하는 모습은 어떨 것인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 속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작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글쎄, 이거 얘기하면 공평하는 건가?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이 다큐멘터리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돼요. 네. 그분들하고 관계 때문에. 아. 그래서 상계동 그 이후의 이야기. 네. 그때 이제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그 첫 작품의 예. 이후. 그리고 또 뭐 봉천동 분들도 다시 만나고 싶고 네. 행당동 분들도 이제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또 운동을 하고 계시는가 또 좀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영화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예. 그 궁금증 때문에 그것이 그냥 화면에 담기고 카메라에 담기는 거군요. 예, 이게 예. 뭐 영화를 한다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네. 만나다 보니까 영화가 나오는 거지. 네. 저는 다큐멘터리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 매력을 많은 사람이 좀 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작 그 송환이요. 극장에서 개봉은 하나요? 예, 지금 개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그 비디오를 필름으로 바꾸는 그 키네코 작업을 네. 지금 준비하고. 그렇죠. 디지털로 예. 찍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한 1월 달에 완성되면 한 3월 초쯤, 3월 중에 개봉을 할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예. 아, 3월이라. 그러면 한 석 달 후에 기다려보겠습니다. 많은 저희 FM 영화음악의 청취자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송환을 극장에서 볼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김동원 감독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줌마는 어디로 가세요? 꽃섬. 꽃섬? 어디인데요? 그곳에선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잊게 해준다는구나. 영화 꽃섬 중에서 예전에 김동수 씨가 이런 걸 올려주셨죠? 그리고 3시와 4시 사이에 조그마한 꽃섬으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영화음악 속으로 하면서 저희 카피를 올려주셨는데 자, 송일곤 감독의 꽃섬의 이유신이 부른 마이 로리 들으셨고요. 아,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